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Oh you know what to do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빠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 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게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Oh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 아냐 널 보면 자꾸 네 앞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 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알겠어 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아 미안해 어떤 게 그냥 다 들어가 지갑 거기 두고 왔어 아 있잖아